다가와 지금 내게도 다가와 아무 생각하지 마 후회하지 않을 걸 그냥 내게도 다가와 지금 내게도 다가와 여보 say yo hello hello 물어 물어 내가 궁금하지 여보 say yo hello hello 들어봐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여보 say yo hello hello 물어 물어 내가 궁금하지 With a new hot burning high quality the music 녀석들이 너를 흔든 준비 돼 여유롭게 몸을 살짝 뒤로 내 멍청 언제나 항상 뒤로 숨이 막힌 수은탄 좀 밀어 Sing it one more time 여유롭게 몸을 살짝 뒤로 내 멍청 언제나 항상 뒤로 숨이 막힌 수은탄 좀 밀어 Say yo, hello, hello 물어, 물어, 내가 궁금하지 여보 say yo